새무도 세월 따라 흔적도 없이 변하였지만 억수금 돌담길엔 아직 남아있어요. 애정이 걸어가는 연인들 언젠가는 흘리모든 세월을 따라 떠나갔지만 언덕 밑 전동길에 아직 남아있어요. 눈덮이 조그만 교회당 향긋한 5월의 꽃향기가 가슴 깊이 그리워지며 내린 광화문 내거리 이곳에 이렇게 다시 찾아와요.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갔지만 언덕 밑 전동길에 아직 남아있어요. 눈덮이 조그만 교회당 5월의 꽃향기가 가슴 깊이 그리워지며 내린 광화문 내거리 이곳에 이렇게 다시 찾아와요.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갔지만 언덕 밑 전동길에 아직 남아있어요. 눈덮인 조그만 교회당